너 problem 사과를 간다 알아봐 자생했게 포획 저기서 차가 시베 걱대밤에 내 시간 도와 주 리스크 내 두배 속도 아주 범죄리 서펜 Bajo.